역사의 진실에 갈지르다며 최후 발악하는 박근혜 패당을 시급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박근혜 패당이 대문 밖이 조승길인 가련한 신세에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면서 파시오 독재와 4대 매국으로 올록진 죄악의 역사를 미화해보려고 발악하고 있어 민심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괴뢰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검토본이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노름을 벌여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들은 국정역사교과서 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인 다음 보충 완성 과정을 거쳐 다음해 3월경에 남조선 전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에서 적용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 배격하는 남조선 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대세의 흐름에 공공연히 역행하는 또 하나의 극악한 망동이다. 이번에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검토본으로 말하면 지난해 10월 박근혜 패당이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고 하면서 괴뢰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역사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정교과서제라는 것을 발표한 데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괴뢰들은 지난 시기의 역사교과서가 우리에 대해 관대한 소수를 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이번 국정역사교과서라는 데 북의 핵및 인권 문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 비난 사례들을 배로 흔들어 박아놓는가 하면 자주통일평화본영의 리정표를 세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에 박정희의 독재 정치와 친일 관련 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극력 줄이고 박정희 역도의 그 무슨 경제 개발 성과니 전 세계 1위의 새마을 운동 확산이니 하며 역도의 지속을 내세우는 내용들을 추가하였으며 친일 파라는 표현은 친일 인사로 바꾸어 선술하면서 친일 매국 행위를 미화하거나 덮어버리었다. 명백해진 바와 같이 국정역사교과서라는 것은 제애비의 명의를 회복하고 친미 친일 제약과 파시오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박근혜의 흉심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 왜곡 교과서이다. 특히 북의 핵과 인권 문제니 도발이니 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내용들을 박아놓은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름의 대결적 목적과 범죄적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패당은 이따의 옳토당토 않는 교과서를 역사 전문가도 아닌 문화재 청인이 동북아 역사재단이니 하는 괴뢰정부기관의 오용학자들을 발동하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날림식으로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것마저 국사편찬위원이라는 데서 저들의 입맛에 맞게 다시 가공하여 검토본이라며 내놓았다. 경악스러운 것은 이번 국정역사교과서 편찬 노름에 인간 오작품에 불과한 최순실과 그 패고리들이 수석이어 모여하며 끼어들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선무당에게 놀아나 남조선 3위를 아비규환의 난무장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 내원이 최순실과 그 패구리들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름에 돌격대로 내세워 민족사까지 우롱하게 하였으니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반 사실은 박근혜 패당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반동적인 역사관과 동족 적대감을 주입하여 그들의 사주의식을 싹부터 잘라버리고 남조선 사회의 보수와 반동화를 대를이어 조장시키려고 얼마나 발광적으로 날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사회 각계는 친미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교과서 등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터치면서 즉각 폐기 역사 교과서 국정화 거래 박근혜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야당들은 국정역사교과서 조지특별위원회와 같은 항의단체들을 내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될 경우 교육부 장관의 국회 출석금지, 해임추진, 교육부 폐지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공세를 들이대고 있다. 급히 맞은 괴뢰 패당은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였다는 리모니하고 의결되는가 하면 기존 역사 교과서와 섞어 쓸 수 있는 방안 검토와 국정 교과서 적용 기간 연장에 대해 떠버리며 분노한 민심을 독자쳐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괴뢰 패당이 국정역사교과서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는 것을 비공개로 불려놓은 자체가 도적의 재발절인 격에 궁색한 노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패당이 아무리 발악해도 역사의 진실은 가리울 수도 지울 수도 없는 법이다. 파시오 독재와 4대 매국으로 울룩진 최악의 역사를 미화하면서 되풀이하려고 발광하는 역적 패당은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관을 심어주어야 할 역사 교과서마저 추악한 정치 속 야욕 실현의 도구로 악용하는 박근혜 패당의 발악적 책동이야말로 스스로 무덤길을 개척하는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 수 없다. 명줄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돼야 할 짓은 다 하겠다는 이런 역도년을 하루라도 더 살려두면 둘수록 남녀 선임인들의 불행과 고통은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지금 남조선 이민들이 박근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것마다 재앙이다라고 분노를 토치면서 기만적인 대국민 담화 발표 노름을 벌려놓고 어떻게 하나 권력을 집행해보려고 발악하는 박근혜 내원을 청와대에서 내쫓기 위해 투쟁의 촛불을 더 높이 지켜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민족의 재앙거리는 제때 제거해야 한다. 남조선 이민들은 역사의 진실에 갈지를 하며 최후 발악하는 박근혜 패당을 파멸의 무덤 속에 시급히 처박고 역사 교과서에 정의와 진리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12월 1일 평양.